你公公你公公얼도피곤해부재중전화보고침대위에뻗네축처져잠이든네 Oh yeah 하루가길었네네생각조차고잊어버둔채깊이빠져들어버린내 Just like red sun Oh 네가걱정할텐데적이라도남겨야할텐데내정신은이미렘수면뿜뻑빠져있어출구를찾을수가없네하지만우린걱정안해다른자원으로마치우주속우리거기서제외 네꿈과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네꿈과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네꿈과오늘밤널매밤난우리둘이꿈꿔오늘밤널매밤난우리둘이널식한표정말툰내겐너무나달달해 Whoa. 널패션센스모든게꿈에서볼만큼핫해 시간이멈춘것같아꿈속에갇힌것같아내게꽂힌것같아 I'm trapped in my dream 네가걱정할텐데독이라도남겨야할텐데기억은저못나겠어깜빡 Get in God 난눈을살짝감은사이 hey. 눈꺼풀자삭부터버린사이 Blurred out but you coming into my side 꿈에서깨고싶진않아 stay high 난네꿈꿔오늘밤널늘밤난우리둘이네꿈꿔오늘밤널늘밤난우리둘이네꿈꿔오늘밤널늘밤난우리둘이네꿈꿔오늘밤널늘밤난우리둘이 Deep sleeping now 내희미한화면속에손흔드는네가보여 yeah. 꿈에서나웃고있는걸보면네가좋은가봐 alright 집에들어가면달려가침대위올라가본다안보고 sleeping pill 먹은것처럼눈에감자마자너의뒤모습이보여 in my dream 하루종일나쁜일생겼어도 hey. 오늘밤꿈에서너를보고나도몰래눈감고미소짓고너도내꿈꿔아마도 네꿈꿔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네꿈꿔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 네꿈꿔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네꿈꿔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 난네꿈꿔오늘밤날매밤난우리둘이오늘밤날매밤날우리둘이 네꿈꿔오늘밤날매밤날우리둘이네꿈꿔오늘밤날매밤날우리둘이